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8경 측 전국 청년 학생들의 독창 독주 경연 입선자들의 종합 발표회가 24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회를 전영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발표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 용도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최후 승리의 7.27을 안아오고야 말 500만 청년 전위들의 혁명적 열의를 잘 보여주었습니다.